thing 알다 Start back 지금 내가 내는 start back 누군가에겐 get start back 가는 패턴 좀 바꾸지 back 지루해질 like a part back 이제 네가 안 미워 이제 네가 안 미워 start back 부귀 대줄게 그냥 세게 치고 말어 그래 해보자 사물 널 back 괴물 너무 길어 start back 잡히 넌 날 sus back 물어봐야 편해 동물 원이 back 너도 원하잖아 씹을 card back 네가 나 싫어도 you know Do you know me? Yeah. 무풀보던 악플이 좋아 난 널 몰라 봐줘 너 my man come true 명예와 보는 그게 아니야 you 다 결국 내 발바닥 you click and knock it down miles go like extra like house 내년 into my house 에서 내 brick과 high five 눈 뜨고 바라네 야망 기대고 들어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혹은 생각해 그래 랩 게임엔 안 댕 배 되게 해해 just to rap man 들어 game 생하는 게 내 첫 번째 얘기 왜 캐시텍 섞어 배로 버그리고 인스타 속 갱갱 그건 갱생 이건 냉생 음악 매일매일 payday paycheck 주먹이야 넌 let go sick sick to the bang bang sick sick to the pop I'm so high 어디 넘봐 네가 don't die 기대 해도 손 닿기에 너 밖에 내 맘 차이 적게 멍봐 너의 동차 들의 콩깍지를 멍땅 벗겨 넌 남자다 넌 낙한지 성장 이제 면상 위를 솟아 Can you let it do? 쉽게 얻은 게 하나도 없어 man 늘 감사하는 인생이 어중간한 게 왜 내 탓이야 계속 그렇게 살아도 적당하게 미안한데 앞으로 난 더 볼 건데 지켜봐줘 부디 제발 건강하게 에이 hey.